노력이 성공이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소.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냐에 달려 있어.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수 없소.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 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오래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10명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10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10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소? 만인을 뛰어넘는 출세를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요.